힘찬 정오, 힘찬 오후, 힘찬 라디오 남현용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열심히 성경 필사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틀리지 않고 최대한 정갈하게 쓰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던 그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물으세요. 현용아, 그거 잠깐 멈추고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네?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쓰고 있는데 대화가 필요하세요? 좀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일단 펜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정성껏 쓰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 말씀이 네 영혼에도 소중한 양식이 됐으면 좋겠구나. 성경 필사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왜 쓰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교회에서의 봉사나 섬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달린다고 달려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에서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진 않는지. 힘찬 라디오 오늘 첫 찬양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모던 힘새 앨범에서 함께 하시죠. 않겠네. 3월 8일 수요일입니다. 힘찬 라디오. 오늘 첫 찬양은 모던 힘스 앨범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돌아서지 않으리. 이은미님. 아, 로마서 필사하는 중이었는데 읽는 것보다 왠지 마음에 좀 안 들어오는 것 같네. 고민하던 차에 오늘 힘찬 라디오 오프닝 멘트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과 제가 찌찌뽕? 통했다고 하는 거죠? 하시면서 사연 주셨는데 저는 이 사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또 필사를 하면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아, 우리가 본질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요즘 사순절도 보내고 있는데 금식도 참 귀하고 작정기도도 귀하지만 때로는 날짜, 숫자 이거 채우는데 오히려 마음을 더 뺏겨서 더 중요한 목적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를 좀 보게 되는데 나의 이 결단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인지 꼭 생각해보는 그런 사순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힘찬 라디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아침 방송 우리 PD가 그 장가를 가는 바람에 대신은 진행, 오늘까지 이제 대신 진행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 이야기들 좀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수요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샵1069번, 우물정 1069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사연, 모바일 사연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은혜의 이야기들, 특별히 극동방송을 통해 받으신 귀한 은혜들 같이 좀 보내주시고요. 더불어서 매월 첫 주 수요일 극동방송 사역을 위한 기도와 후원의 날이죠. ARS 데이. 그런데 지난 1일, 3월 1일이 국경일이고 해서 이번 달은 둘째 주 수요일인 오늘 진행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번호, 뭐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제가 안내는 따로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또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기 때문에 번호를 좀 알려드릴게요. 060-600-1004번입니다. 060-600-1004번. 전화하시면요. 삐 소리 날 때까지 그냥 들고 계시면 한 통화에 5,000원이라는 귀한 물질을 이 방송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심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방송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동안 극동방송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받으신 은혜와 또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으셨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이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좀 심어주시면 어떨까요? 060-600-1004번입니다.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단법인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 예술 매거진 와플 터치 큐티집, 화장품으로 전 세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드에서 아이로제 프로브화이트닝 4종 세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에코백, 은혜로운 향기가 가득한 오롯이 캔들에서 소이 캔들, 예배하는 기업 온만푸드에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드림에서 머그컵,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누누스 수유등에서 누누스 폴라 수유등, 커피로 하나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커피 학교 과정 수강권, 도서출판토제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 나침반 출판사에서 영생과 형통의 신앙 8단계를 소개한 책 최모세 목사님의 진리로 무장하자 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정민님께서 오늘 ARS 데이 참여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또 친한 친구를 위해서도 응원하며 극동방송을 통해 작지만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기를,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ARS 극동방송 후원전화 060-600-1004번 후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효정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이 너무 감사해요. 저희 교회 아이들이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삼행시를 지었대요. 정말 은혜스러워서 나눕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예,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백성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수를 그냥 이어버렸네요. 예,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님, 임금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게 지금 교회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만든 삼행시가 맞습니까? 이야, 아이들의 이 복음이 정확하게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있네요. 복음에 대해서. 은혜로운 삼행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늘 하은맘 권혜경 집사님, 시간을 맞추고 날짜를 맞추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정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순절 보내면서 주님 가신 복음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우리가 시간을 맞추고 날짜를 채우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리는 정성으로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 숫자 때문에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릴게요. 샵 1069번입니다. 그리고 카톡 메시지도 열려 있고요. 보내주시면서 또 이 사역에 공감하시는 분들, 이 방송 사역 더욱더 힘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후원전화 060-600-1004번 지금 전화 주시면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하고 단 둘이 교제의 시간, 대화의 시간 가질 때 자주 묵상하는 찬양인데요. 두란노 경배와 찬양의 음성으로 찬양 한 곡 나누죠. 주님만 사랑하리. 네, FM106.9MHz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힘찬 라디오 3월 8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들으셨던 찬양, 두란노 경배와 찬양의 주님만 사랑하리였고요. 0178님,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합니다. 찬양 들으니까요, 괜히 코끝이 찡해지네요 하셨는데, 참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주는 귀한 고백이죠. 제가 혼자 기도실에서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면요, 저만 감동을 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계신 곳에서 마음으로라도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 샵 1069번이고요. 또 오늘 이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역이 더 든든히 세워져서 귀한 복음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날입니다. ARS 후원 전화 060-600-1004번, 060-600-1004번 지금 전화 주시고 삐 소리 날 때까지 들고 계시면 한 통화에 5,000원이라는 귀한 물질 이 방송 선교사역에 심으실 수 있습니다. 벌써 많이 동참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의 말씀님, ARS 후원 참여했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방송 감사하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역에 감사드립니다. 7367님, 작은 일이지만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반찬가게 상준할머니 ARS 후원 동참 사연 보내주셨네요. 우리가 보기에는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 5,000원이라는 물질이 작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사역 감사합니다. 5708님께서 붓으로 필사 중인데 오늘 오프닝 듣고 참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쓰신 붓 필사, 성경 필사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이야, 저는 이게 지금 프린트아웃 하신 건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붓펜으로 정말 이 시대의 명필로 인정해 드립니다. 성함은 안 쓰셨기 때문에 5708님이시니까 오석봉님. 정말 잘 쓰셨네요. 한 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좋은 기념이 되실 것 같습니다. 2411님, 오늘 하루 시작을 성경 말씀, 묵상, 또 극동방송으로 시작했어요. 힘들다고 느껴지는 삶 속에서 은혜를 누리면 감사하기에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통해 크게 역사하시길 바라는 마음, 또 그렇게 하실 줄로 믿는 마음으로 동참하고자 방송 선교사로 동참합니다 하시면서 후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0722님, 극동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소망의 기도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힘찬 라디오 바로 직전에 방송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소망의 기도에 중보기도 요청하면서 지난 4년간의 힘든 시간 동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극동방송 들을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신 김덕재 변호사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살아계세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ARS 후원 동참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0722님,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기도했는데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제 앞에 놓여진 문제들, 남편의 구원, 사업의 부흥, 아기 교육, 사건 마무리 정리,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8141님, 극동방송에서 영접기도문을 받고 복사해서 전도대상자 만났을 때 그 영접기도문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날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날 방송 진행해 주신 목사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셔서요, 제가 아멘으로 받고 갔거든요. 지난주에 그 영혼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정림님께서요. 외삼촌이신 안만수 원로 목사님 지금 담도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대요. 고통 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평안하실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김혜리님께서요. 아이 출산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돼서요. 집에서 아이와 함께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한 달! 아우 얼마나 예쁠까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극동방송 들으며 다시 믿음 붙잡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없었다면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작지만 오늘 ARS 데이라고 하셔서 전화 선교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심습니다. 김혜리님 사연 주셨는데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첫애 처음 낳았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와 이거 좀 진짜 장난이 아니네. 막 이런 긴장감도 막 컸고요.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이 아이를 어디까지 제가 지켜주고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이 아이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친히 양육하여 주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ARS 후원 데이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고 계세요. 3917님 저도 ARS 후원 동참했습니다 하셨는데 한 통화에 5,000원 후원하실 수 있는 번호 060-600-1004번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6580님 대학교 졸업하고요.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또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취업 준비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통해 은혜 받는 하루 주셔서 감사해요 하시면서 청하신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보내드릴게요.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시원한 물가님, 김형용님 외 몇 분께서 ARS 번호 제대로 못 들으셨다고 번호 한 번 더 안내해달라고 연락 주셨네요. 060-600-1004번입니다. 060-600-1004번. 지금 전화 주시면 이 사역에 한 통화에 5,000원의 물질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샤론에코님, 오늘 그 정수기 회사 코흥에서 점검하러 오신 분이 극동방송 들으시네요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어찌나 반갑던지요. 서로 뭔가 통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럼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다 통하는 게 있지요. 말씀도 찬양도 듣는 방송까지 같으니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기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일어나 걸어라 좋아하신대요. 듣고 싶으시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으신 분인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한 분이세요 하시면서 청하신 찬양 좋습니다. 오늘 뭐 그렇게 또 두 분이 반가운 만남도 있으셨는데 저도 한번 찬양 보내드리죠. 나의 등 뒤에서 함께 하시죠.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든든한 점심시간입니다. 1821님 평안한 오후, 사랑하는 아내와 점심 먹으며 함께 듣고 있습니다. 주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랑한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서 회개하게 됩니다. 아이쿠야, 뜨끔. 아니 왜 제 얘기를 이렇게 사연해. 행복한 시간 갖고 계신 것 같으네요. 네. 3917님 말씀에 집중하며 자식에게 남겨주고 싶어서 필사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 다시 내 자신을 내놓고 예수님께 나는 생명까지 바꿔주신 분인데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역시 필사하고 계신 그 노트를 보내주셨는데요. 한 글자 한 글자에 얼마나 그 마음과 정성이 들어있는지 그냥 보기만 해도 느껴집니다. 파이팅입니다.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될 것 같아요. 4824님 그리고 그 외 많은 분들 ARS 데이 오늘 후원 동참했습니다.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귀한 물질이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늘 아쉬워요. 오늘 힘찬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 오후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콜로라도 남성 사중창의 음성,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찬송가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남현용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죠. Brightness transported, I rise to meet him in clouds of the sky. His perfect salvation, his wonderful love, I'll shout with the millions on high. He hideth my soul in the cleft of the rock, that shadows a dry, thirsty land. He hideth my soul in the depths of his love, and love with me there. Yeah.